P. I'm the one. D. Number one. S. Come on. Yeah. We take legends from 80s, make hits like Diddy. Nah, I mean, Joe P.D. y'all. Nah, yes. We go by your name, P.D.R.S. 언젠가 형 내게 말했지. 우리 삶은 쉽지 않다면 티 내지 말라고, 유난 떨지 말고, 아무 일 없었단 듯이. 그러나 형 찜찜했던 건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분. 난 알기 때문에, 해봤기 때문에 저 하늘을 원망하게 돼. 옛날 얘기 하는 늘들이 벌써 나 조심해야 될 나이. 하지만 그깟 나이 숫자일 뿐 아니 변하지 않은 내 자신. 사랑한다 브라보 말 좌절과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. 후회와 실수란 건 마치 그림자처럼 그 길에 머물지 마.